노동신문은 18일 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논평은 지난 15일 남조선 집권자가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 것을 하면서 당면한 큰 도전은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동이 전혀 닿지 않는 황당한 나발을 불어대며 그 무슨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니 뭐냐고 우리를 자극하는 험담질을 마구 해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의 경축사 노름은 조선만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외세와의 공조로 반민족적인 대북 정책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하면서 론평은 조선만도의 평화가 유린당하고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북침 핵전쟁 위협 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그의 추종에 나선 남조선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조선만도의 긴장상태를 부채질해온 저들의 온당치 못한 조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도리어 우리에 대해 잡소리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나발을 불어댄 것은 내외의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낼 뿐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의 북침 전쟁 도발 책동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에만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를 무턱대고 골고들 것이 아니라 현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고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망동에 편승하며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